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운전석에 앉아 계신 분이 머리가 약간 히끗히끗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차한테 뭐 빵빵하거나 클락션을 제가 울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나이에 초보라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재미있다. 할아버지인데 되게 센스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초보 운전 뭐 이런 식으로만 붙이고 다녔잖아요. 뭐 면허 연습 중뭐 이런 것만 붙이고 다녔는데 요즘은 아주 재미있는 스티커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1박 2일 동안 직진 중. 뭐 나도 운전 잘하고 싶어요. 그냥 말이나 살 걸. 뭐 이런 거. 당황하면 후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모닝이 경차인데 뒤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도 집에 아우디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제가 운전을 조금 답답하게 해도 이해해 주세요. 서투르게 해도 이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이런 그 뜻이 담긴 거죠. 사투리를 이용한 그런 스티커도 있더라고요. 내는 글렀다. 네가 먼저 가라. 이런 것도 있고, 지도 운전 잘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미치겠쥬? 지는 환장하겠슈. 네. 답답하게 운전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하는 저는 더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절 보니까 답답하시죠? 지는 환장하겠슈.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우리 말씀 제목 가지고 인사해 볼까요? 답답해 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 답답해 하지 말자라는 이 말에 이 짧은 말 속에 신앙과 교회의 본질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본질을 오늘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어떤 재판장들을 세울 것인가, 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에는요, 정치적 지도자는 없습니다. 또 군사적 지도자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 신명기가 쓰여진 모세 시대에는 더욱더 그랬죠.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오직 모세라는 이 재판장적 지도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도자 중에서 이 재판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부 지도자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판단해주고 또 결판을 내어주는 이 재판장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을 해왔어요. 근데 이 모세가 혼자서 그 많은 백성의 일들을 다 들어주는, 그러면서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떤 걸 제안을 하죠? 야, 모세야. 왜 그렇게 답답하게 너가 혼자 그 일을 다 처리하고 있니? 이렇게 한번 해봐라.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한번 세워봐라. 그러면 10부장이 처리하고, 거기서 못하면 50부장으로 올라오고, 거기서 안 되면 백부장으로 올라오고, 거기서 안 되면 천부장으로 올라오고, 그래도 안 되면 네가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와, 이거 정말 그 좋은 제도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그 상고로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세가 아주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의 제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언제나 이런 재판을 위한 재판장적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후임인 여호수아도 물론 군사로서도 되게 뛰어났지만 이 사람도 재판장적 지도자이고요. 그 이후에 사사시대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영어 제목을 보면 저지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지즈, 저지가 무슨 말입니까? 재판장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이 백성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그 구함은 정말 정말 당연하면서도 정말 정말 지혜로운 그런 강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판관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 왜 이 재판장적 지도자만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한 백성, 뭐 선민이란 말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아무튼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서 있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존재와 목표와 내용은 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지도자도 아닙니다. 군사적 지도자도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만 필요한 겁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벌어진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틀린 것은 없습니까?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까? 이거를 확인해주는 재판장적 지도자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그 재판, 판단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것부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이 듭니까? 옳고 그름, 죄인과 의인, 유죄, 무죄 이런 것만 생각이 딱 나지 않습니까? 특히 구약성경,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표면적으로 볼 때 그게 느껴지죠. 아, 이스라엘 백성 정말 힘들었겠다.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막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깊숙이 들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재판과 판단은 그런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제가 한동안 나누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에서도 보면 사랑이 그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재판장이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표와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표출되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번제가 사랑이고 왜 속죄제, 속건제, 이 화제, 소제가 왜 사랑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판단해주고 설명해주는 재판장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 공동체로서 살아야 되는 현실을 바라볼 때 그런 고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까? 전파될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없으세요? 없다면 좀 심각한 일이고요.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거 되게 궁금하고 고민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정직을 강조해야 되고 어디까지 지혜를 강조해야 되지? 어디까지 그 유도리를 발휘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원칙으로 해야 되는지,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대원칙, 이 변하지 않는 기준은 반드시 지키면서, 성경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미 다 쓰여졌고. 그런데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사회와 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고, 이런 때는 무엇을 따라 판단해야 되고 저런 때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재판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의 고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지난번이죠. 실버대학교 때 우리 김영균 전사님이 처음으로 이 실버대학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뭘 하셨냐면 실버댄스를 하셨거든요. 그때 뭘 했냐면은 나나노나인가요? 나나노나라는 이런 유행가를 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이 실버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그냥 그거를 본 사람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할까요? 뭐야? 교회에서 유행가 불러도 돼? 교회에서 유행가 틀어도 돼? 이런 문제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판단하는 일이 우리 앞에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그거 틀어도 됩니까? 유행가 교회에서 불러도 됩니까? 성도들이? 되죠. 그죠?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를 가지고, 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 노래를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이 교회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가사가, 특히 이 가사가 좀 더 좋고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사라면 더 좋겠죠. 특히 우리가 뭐 같이 여행을 간다든가 또 운전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런 그런 음악이 필요한 때 여러 가지 음악들을 듣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정서를 그 감싸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주일날 물건을 사고 먹을 거를 사는 거,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고신층 목사님이시거든요. 지금도 주일날 뭐 사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명절날 가도 주일날 내려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물건 사도 됩니까? 주일날 먹을 거 사 먹어도 됩니까? 어떤 분들은 안 된대요. 왜요? 내가 사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그걸 사물로 인해서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된대요. 왜? 주일은 뭘 못하는 날이 아니다. 주일은 뭘 안 하는 날이 아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 해도 된다. 단 육체적인 노동은 쉬어야 된다라는 이 대원칙은 지키면서 또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뭐 예배 후에 막 하루 종일 쇼핑한다거나 뭐 쾌락을 위해서 돈을 지출하는 일은 안 되지만 필요한 것들을 사고 먹을 걸 사 먹는 일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으세요? 예,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으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신자가 제사드린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그죠? 절대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왜요? 우상에게 바친 거라고. 절대 안 된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친구 집에 갔다가 모르고 제사 음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까지 제가 복통에 시달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막 벌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어린 나이에. 아, 내가 제사 음식을 먹어서 벌 받아. 그래서 한동안 안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상은 없는 거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받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정결치 못하거나 더러워진 것이 아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걸 무조건 먹으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걸 먹는 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 그게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다라고 말하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네가 제사 음식 먹는 걸 볼 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어?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양심을 시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먹으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 데서. 근데 안 보이는 데서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왠지 비겁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차원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 바로 이게 이스라엘에 세워진 이 재판관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요. 공동체를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죠. 자기가 자유가 권리가 있지만 그거를 절제하는 거. 이걸 판단해 주는 게 바로 이 재판관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절대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서로 세워져 가는 법이에요.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왜 이걸 하라고 하셨어요? 이걸 할 때 이 사람이 세워지니까요. 하나님의 법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사랑이 그 근본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상대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기다려주고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제목처럼 답답해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요.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이 하나님의 숨은 그리고 이 깊은 아름다운 의도를 생각하지 않은 채 성경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정제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뜻에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 판단과 정제가 먼저 나오지 그 사람의 성장을 먼저 생각하지는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경우에 이 사랑의 법,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걸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다른 사람을 까내리기 위해서 사용하죠. 왜요?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왜 예배 안 드려? 너 왜 예배 시간 늦겨? 너 왜 주일 성수 안 해? 너 왜 봉사 안 해? 너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 해? 더 나아가서 뭐 합니까? 동성애 문제. 더 나아가서 요즘 그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무조건 그냥 판단해버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무조건 그냥 판단해버리잖아요. 악한 일이라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위해서 정말 그 20대, 30대까지 그 시간을 다 버려요. 재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징역도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시간들 다 버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믿음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돈을 버려가면서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사는 게 있습니까? 근데 없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냥 다 싸그리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남을 자꾸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남을 정죄함으로 뭘 얻으려고 하냐면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계속해서 그렇게 막 까고 동성애자들 막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동성애에 빠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까는 거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도 나는 갔다 왔거든요. 나는 그런 일 안 하거든요.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거든요. 나는 좀 낫다는, 그 사람보단 낫다. 나는 그런 거 못 견디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정죄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맨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율법 가지고 맨날 뭐 했습니까? 정죄했어요. 누구까지 정죄했습니까?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왜 죄인 집에 들어갑니까? 왜 창녀와 세리들과 놉니까? 왜 그 사람들이랑 밥 먹습니까?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합니까? 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합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모세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의 법 가지고 트집 잡고 정죄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 법의 주인도 못 알아보고 그 법을 제정하신 분도 못 알아보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의 오름이 드러나고요. 그래야 자기의 거룩함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멍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멍청한 일을 우리가 자주 저지른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고 나를 죽이는 일이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간다는 것은 모르고 자꾸 그냥 우리 본성대로 우리가 자꾸 한다는 겁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트집 잡던 사건 중 하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몸을 굽히면서 손가락으로 뭐 땅에 막 뭐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또 글씨를 또 쓰셔야 어떤 신학자는 아마 그 바리새인들이 지난 밤에 저질렀던 죄의 제목을 쓰고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밌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김영민이라는 철학자가 이 구절,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요, 재밌는 유추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씩 가버렸다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어느 철 모르는 소년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소년은 별 생각 없이 어쩌면 간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르르 따라서 시장에 구경하러 왔다 그냥 우르르 따라서 모인 어떤 어린 한 소년이었을 것이라고 한번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개입을 해서 막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도 어른들 따라서 그냥 돌멩이 하나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 아이의 기억 속에 그의 그 마음 속에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와 얼마나 큰 가책과 얼마나 큰 후회를 남기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첫 돌멩이를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혹시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던질 그 돌멩이를 하나님은 막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도 죄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런지 안 지었거든. 정죄할 자격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격이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잘 살았다는 거고 남들과 비교해서 그 중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죠. 내 기준이죠. 법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재판장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죄하라고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나누라고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죄 유죄 선고하라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왜 부름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법으로 초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천부장이고요 누군가의 백부장 혹은 오십부장 혹은 누군가의 십부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으로 초대되어야 할 사람이 최소 10명 최대 1000명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우리의 삶과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법으로 초대되어야 할 사람들이 최소 10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영혼들이 높은 확률로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일 거란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바로 이겁니다. 옆 사람을 답답해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고 그 앞에서 그 상대방을 민감하게 관찰을 해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그 말하는 그 말 하나가 그에게 영향을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또 그것을 지켜보는 제3자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민감하게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인 배려를 가지고 그 모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답답해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살피는 것. 자유와 권리가 아닌 배려와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재판관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한 예배를 위한 더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와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가 없는 사람은 그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답답해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배려하겠습니다. 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은요, 누군가를 잘라버리는 커트라인이 아닙니다. 커트라인이 뭐죠? 대학에 30명까지. 점수 되나 안 되나. 그래서 30명까지, 한 과에 30명 딱 자르고, 너 여기서 커트라인? 너는 안 되니까 불합격.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커트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뭘까요?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이 뭡니까? 가이드 알죠? 가이드. 가이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여행 가면은 안내해줘요. 여행 가서 안내해주는 사람이, 당신 말 안 듣네요? 집에 가세요? 이럽니까? 아니요. 계속 안내해줍니다. 우리 실버대 어르신들 모시고 가면 제가 안내해드리잖아요. 제가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를 잘라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이드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누구의 가이드를 맡겼을까? 예배하러 올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이 뒤에는요, 21절, 22절, 그리고 17장 1절에 난데없이 이런 말이 나와요.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난데없이 나와요. 왜 재판장 세운 다음에 왜 난데없이 왜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리 문답에서 이 십계명 부분을, 십계명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2계명의 의미를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답답해하고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배려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러 나와서 우상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나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믿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재판관이 아니라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 성수하고 언급 많이 해도 사랑과 배려와 답답해하지 않는 이 태도가 없다면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반작용이 일어나죠. 에휴, 봉사도 하지 말고 헌신도 하지 말고 주일 성수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죠. 모세가 남편이 아내의 수치를 발견하면 와서 재판을 받고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의 죄성은 뭐부터 생각합니까? 오, 모세가 이혼하라고 했네. 이혼해도 되겠네. 그러나 이 법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 관계를 인간이 혼자 결정해서 무자르듯이 쉽게 끊어낼 수가 없고 모세에게 와야 되고요.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이혼증서를 써주는 데까지 엄청난 기간과 서류와 과정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아까는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본문 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3대 절기의 이 절기를 그 설명하면서도 그 중심 내용은 뭐냐면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이 절기가 뭘 가리키고 있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 3대 절기가 다 뭘 가리키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다 가리키고 있어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광야의 그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셨고 이 3대 절기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절기는 다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있는 그 집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다 뭐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가서 지켜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기준으로 지키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곳에 가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절기의 본질입니다. 그 모든 본질 오늘 이 재판관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3대 절기의 내용도 그렇고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신명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이 십계명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하나의 의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우상 숭배가 된다고요. 어떤 우상입니까? 자기 방식이라는 우상,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자기 숭배, 바로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만큼 위험한 우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으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이 우상에 굉장히 심각하게 빠져 있습니다. 자기만 복받고,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예배 잘 드리면 되고, 자기만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못마땅해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풍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우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사랑. 그 사랑이 정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드러내는 배려와 성품과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은요, 진짜 말 그대로 겁나게 힘든 길입니다. 이가 빠득빠득 갈리는 길입니다. 답답해하지 않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친구랑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 이름이 뭐냐면 남 걱정해주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남 답답해하는 모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왜 답답해하지 마세요라고 정했냐면 제가 누군가를 굉장히 답답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정죄를 잘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경고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질에 못 이겨서 속병이 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길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품은 이 십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꺼내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옆 지체의 부족함을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우리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고향 제일교회가 정말 이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일과 함께 이루어져 나가기를,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서로 선한 상승 효과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